보지 말아요 누구도 난 이해 못해요 숨는 게 편해서 오래도록 뒤돌았던 내게 좁은 내 맘 커져가는 널 어쩌죠 원하고 원해요 감췄던 나를 꺼내 말해볼래 바라고 바래요 그대만이 내가 해줘요 나를 향한 진심 어린 그대 마음 원하고 원해요 나를 열어줄 사람 그대이길 바라고 바래요 그대를 꼭 내가 바란 사랑이죠